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을 때, 뭔가가 나를 한 방향으로 떠미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날 꿈에 하와이 풍경이 나왔고 그래서 갑자기 그곳에 가고 싶어졌는데, 그날 우연히 본 영화도 하와이가 배경이고, 영화를 보고 집에 가다가 비가 와서 급히 피해 들어간 카페 벽에는 와이키키 해변의 풍경 사진이 붙어있고, 뭐 이런 우연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생각하게 되죠. 아, 이건 분명히 어떤 계시야.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우연의 고리들이 툭 던져졌을 때 뜻이 있는 사람은 그걸 계속 이어가겠지만 뜻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겠죠. 하늘이 내려져 주는 것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걸이가 아니고요, 아직 이어지지 않은 고리 또는 구슬들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주워서 잊지 않으면 이 고리들, 구슬들 떼굴떼굴 보이지 않는 어딘가로 굴러가 버리겠죠? 네. 저는 이 음향이 참 좋아요. 펀치 드렁크 러브에서 이렇게 몽롱하게 구슬 굴러가는 것 같은 이 음악이 들리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일상의 조그마한 계기를 통해서 전혀 다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그 사랑 이야기에 참 어울리는 음악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첫 곡 펀치 드렁크 러브 중에서 레이디스 K의 와이키키 들어봤습니다. 아담 샌들러. 그저 평범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남자가 어느 날 아침에 문득 자신의 회사 앞에 길거리에 떨어진 피아노를 주워오고 그리고 슈퍼에서 비행기 마일리지가 붙은 푸딩들을 엄청나게 쌓아 올려가면서 이런 작은 계시와 같은 그런 물건들이 결국은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FM 영화음악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 저희 주소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시면 그곳에 게시판이 놓여져 있고요. 요즘에는 뭐 통이 없어나 편지가 없네요. 왜 그런지 우편번호 150에 600번 그래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EMI 뮤직에서 제공하는 사무라이 픽션, KT, 킬빌의 영화음악이 담겨있는 앨범 뮤지션이죠. 호테이 토모야스의 새 앨범 Electric Samurai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지난 하루는 여러분의 발밑에 얼마나 많은 계시적인 고리와 구슬들이 굴러다녔나요? 그것들 잘 주워서 엮어가면서 생활하셨어요? FM 영화 음악 오늘 손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뵙죠. 고속도로 중간에 엔진이 말썽이면 정말 아찔하죠. 대형 트럭의 엔진 관리 셀틈이 없어야 합니다. 엔진의 수명까지 영향을 미치는 엔진 오일, 세계적인 디젤 엔진 오일 셀로 관리하십시오. 셀틈 없는 디젤 엔진 오일 셀. 되면 왠지 전주로 떠나고 싶다.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4월에는 전주가 마음속에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2000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전주국제영화제. 오는 4월 23일부터 그 막을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네필 인터뷰에서는 전주영화제의 프로그래머인 정수환 씨와 함께 전주국제영화제의 이모저모 그리고 관람 포인트를 살펴볼까 합니다. 정수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예전에 FM 시네마 테크에서 일본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알겠어요. 이렇게 시네필 인터뷰에서 만나보게 되네요. 예, 전주국제영화제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바쁘셨겠어요? 예, 뭐 영화제를 1년 내내 준비하지만, 영화제 가까우는 한두 달 정도가 가장 피크로 힘들어지는 시기이지요. 네. 자,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 지역 영화제가 참 많아졌어요. 부산 영화제, 그리고 부천 영화제, 또 전주 영화제, 광주 영화제까지 있죠. 근데 각각 그 영화제마다 특색이 조금씩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전주국제영화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표방하는지 먼저 좀 알려주시겠어요? 전주국제영화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 독립영화, 또 디지털 영화 이제 이런 것들 그 메인에서 벗어나 있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하는 영화들에 관심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구성원들이 완전히 바뀌면서 자유 독립 소통이라고 하는 이제 컨셉을 앞으로 내걸면서 이제 그런 자유 독립 소통이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신들을 이제 이어가지만 그것들 더 정확하게 부각시키는 네. 이제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 컨셉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매체에 구속되지 않고 아. 디지털이 되든 필름이 되든 네.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지만 주류 영화와는 다른 아주 독립적인 것이 뭐 자본에서 독립이 되었던 정신에서 독립이 되었던 소재에서 독립이 되었던 독립적인 어떤 영화들을 다루면서 그 힘든 어떤 소통들을 관중들과 대중들과 또 영화인들과 어떻게 해나갈까 하는 것들을 기본 컨셉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화다라고 참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겠네요.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넓은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제 영화제를 오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해외 영화제에서 영화를 고를 때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충고를 해주실 때, 이 영화는 전주영화제 영화예요.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전주영화제 영화라. 예. 어떤 성격의 영화인지. 그러니까는 그 세 가지가 복합되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자기 메시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어떻게 보면 조금 젊은 네. 그런 영화들을 주로 선보이는 그런 영화제이죠. 상당히 낯설고 좀 새로운 경험을 전주영화제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충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메인과 그 이제 특별 섹션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메인은 그 컴피티션, 이제 경쟁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 작년까지는 아시아의 독립영화를 주로 소개했었는데 올해는 그걸 지역을 전 지역으로 열었어요. 네. 전 세계에서 그 나름대로 그 만들어지는 독립영화, 그 다음에 디지털 섹션이 있어요. 네. 사실 1회 때는 디지털이 굉장히 강조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이 희미해진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예. 보이지만 네. 오히려 그럴수록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든지 의미를 더 잘 보여주는 영화들만 모아서 그 보여드리는 이제 디지털과 그 독립 영화의 컴피티션이 있고요. 네. 그런 새로운 영화들과 함께 이제 거장들이 보통 그런 컴피티션 영화들은 데뷔작이나 두 번째 영화 정도가 많거든요. 네. 이제 거장들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어떤 영화들을 새롭게도 보여주는 영화들을 모아서 소개하는 시네마스케이프라고 하는 그 섹션이 있고요. 그러니까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섹션들이 많은데 그중에 제가 특별히 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는 저희가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하는 영화보다 낯선이라고 하는 선곡보다 낯선이 아니라 예, 영화보다 낯선 영화보다 낯선이라고 하는 섹션인데 네.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새로운 영화, 도전적인 영화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상업영화 전혀 다른 예술영화 또는 실험영화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내러티브 중심 영화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나 빛과 소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도 얼마든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실험들이 전 세계에서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죠. 아방가르드 영화라고 해서 한동안 많이들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들을 사실 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영화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이제 영화보다 낯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섹션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영화 그 전주영화제가 유명한 게 특별 섹션 중에 회고전이 사실 굉장히 유명한데요. 예. 올해는 일본의 ATG라고 하는 그 아트 시어터 길드라고 해서 예술 영화 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거기서 한 30년 동안 만들어졌던 일본의 실험 영화, 예술 영화들을 11편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그 ATG 회고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이제 보통 제3세계라는 이야기를 좀 쓰기 싫지만 네. 우리가 잘 그 접하지 못하는 쿠바 영화들을 네. 모아서 특집으로 마련하는 이제 쿠바 특별전이 있어요. 예. 이제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섹션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뭐 문화적으로도 다양하고 지역적으로도 다양하고 뭐 세대 간에도 어떤 벽을 허물 수 있는 젊은 영화와 고장들의 영화가 함께 볼 수 있는 정말 사실 영화제는 우리가 부페 상차림의 비유를 하곤 하지만 전주영화제도 그럴 것 같네요. 올해는 총 몇 편의 영화가 출품이 되었나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영화들을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작년보다 편수가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단편이 원체 많아져서 편수는 한 260편 정도 되는데요. 260편 와 편수는 굉장히 많죠. 근데 네. 이제 단편이 한 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프로그램 수는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데 네. 그 영화 제가 보여주는 영화의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편이죠. 예. 그렇다면 260편이나 되는 그 많은 영화 중에서 과연 우리 관객들이 가서 그 한정된 시간에 네, 많은 영화 중에서 후회 없이 제대로 골라서 보는 것이 관건일 것 같아요. 문제는 참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상영작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예, 그럴게요. 그 뭘부터 개막작을 먼저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럴게요. 저희 개막작이 올해는 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개막작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내내 이제 그 전주가 고수했던 게 가능하면 한국 영화를 개막작으로 그 상영하자고 하는 원칙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사실 그 전주영화제 열리는 시점까지 실제로 만들어진 영화가 굉장히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네. 그 영화 중에서 이제 어떤 영화들을 고를까 고민하다가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한번 시도해보는 도전인데요. 예. 신인 감독의 데뷔작을 그 오프닝 개막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먼저 관객들에게 노출되지 않은 그렇죠. 극장에서 개봉되지 않은 신인 감독의 예. 데뷔작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네요.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정신들과 사실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선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감독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감독이 어떤 작품인가요? 예, 저 민병국 감독의 가능한 네. 변화들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민병국 감독은 사실 1962년생이니까 신인이지만 아주 나이가 어린 신인은 아니에요. 네. 그 이미 이전에 홍상수 감독의 강원도의 힘에서 조감독을 하셨고 네. 2000년에 아마 그 시나리오가 당선이 되셔서 시나리오는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것 영화화하지 못해서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굉장히 어렵게 영화를 만드신 분이에요. 네. 영화의 내용은 사실은 그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결혼이라는 것과 불륜이라는 것 또는 뭐 쾌락이라고 하는 것과 불쾌라고 하는 것 이런 네. 어떤 상반된 모순된 어떤 그 개념들이 일상 삶 속에 얼마나 혼재되어 있는가 그 속에서 그 주인공 두 사람이 어떤 굉장히 위선적인 것과 뻔뻔스러움 이런 것들로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어느 한계까지 부딪혀서 저기 죽음으로까지 이끌어서 가는 그런 과정들을 담고 있는데 굉장히 어떤 관찰자 같은 그런 네. 입장에서 그 일상을 굉장히 담백하게 담고 있는 이제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만들어진 영화 자체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줬던 영화와는 굉장히 다른 시도의 영화라고 하는 점도 있고 또 그것을 만드는 동안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어떤 기간들 이런 것들을 모두 생각할 때 그 영화제를 통해서 그 우리들이 왜 소외되어 있는 어떤 영화들에 대한 그 전주의 어떤 그 배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적절한 영화라고 생각해 선택했습니다. 예, 가능한 변화들 어떤 점이 아주 새로운가요? 어떤 점이 새로웠냐면은 그 굉장히 뭐라 그러나 일상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영화라고 생각되지 못하는 어떤 일상적인 삶들이 그 쭉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네.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자, 그 개막작으로는 가능한 변화들이 상영이 되고 그렇다면 폐막작으로는 어떤 작품이 상영이 되나요? 폐막작은 이제 스페인의 네. 그 아체로 마냐스라고 하는 감독의 네. 그 노벤버라고 하는 영화예요. 네. 그 노벤버라고 하는 것은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극단의 이름이에요. 네. 극단의 이름인데 그 영화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 1990년대를 회고하는 2000년 이후의 어느 미래의 시점이에요. 네. 미래 시점의 연극 극단들이 1990년대에 자신들에게 굉장히 그 어떤 자극을 주었던 친구를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바로 알프레도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연극 오디션에 합격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그 얽매여져 있는 그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위적이고 그 현학적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비판 정신을 가지고 연극을 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그 거리로 나와요. 네. 그래서 노벤버라고 하는 극단을 자유극단을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어떤 공간이나 시간이나 전혀 아무 곳에서 자약받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예술적인 그 의지들을 표명해내는 그런 연극극단의 그 뭐야 오늘 변천 과정들을 그 살피고 있는 영화인데 네. 그 연극극단의 가장 기본 추진이 뭐냐면은 그런 어떤 예술이라는 것이 돈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절대 돈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그런 극단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물론 연극의 이야기지만 영화에서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어떤 자본 논리가 아니라 예술인의 의지를 통해서 좀 계속해서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뽑았습니다. 사실 아체로 마냐스는 스페인 이게 두 번째 작품인데요. 네. 첫 번째 작품에서부터 그런 어떤 굉장히 모험적인 소재 이런 것들을 그 도전적으로 다루었다고 해서 전 세계로 주목을 받았던 감독이고, 이 영화도 전 세계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그 관심을 가지고 봐왔던 영화거든요. 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의 개막작과 폐막작의 그 면모를 보니까 대충 올해의 그 영화제의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음악을 듣고 개막작과 폐막작 사이에 있는 다른 많은 영화들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이 경쟁 부문에 소개될 예. 영화 중에 천곡이라는 영화가 있네요. 예. 이 중에서 음악을 한 곡 골라봤습니다. 낸곤 들어보죠. Aprovechalo que traigo aquí el rico nengón de mi país celula montuna primaria del son a madera limpia te va el nengón. Glorifícate con lo que proviene de un rincón del futuro, para oídos blandos y duros, para pensamientos claros y oscuros, pincha de conceptos, abre las puertas de tu alma, enriquece tu acervo cultural con esta nueva expresión. Nengón del monte, forma primitivísima del son, como arcaica pero no obsoleta, idiosincrasia que yo ya llevo puestas, anda de manera limpia, Nengón Cuba representa. Yeah, yeah, yeah, yeah, báilalo y gózalo. A la torca, a la garza, al prehistórico, al miquí. Pero cantaré para ti, ¿qué? El mengón que es mi tesoro. Con decencia, mi cadencia, mi demencia, eficiencia, eficiencia, mi esencia, elocuencia, diferencia, frecuencia, mi secuencia, esencia, eficiencia, paciencia. De esta sólida fusión, conectando, enganchando a everybody con Nengón, demostrando maestría, disparando creación, regalando picha fina como en cada producción. Ajá. Báilalo, gózalo, báilalo, pati Nengón. Báilalo, gózalo, báilalo, pati Nengón. Con ganas al boaba y al maraví. Ay, yo una décima al tetí, otra a la bella durmiente. Ay, yo pero le canto a la gente que me está escuchando aquí. Báilalo, gózalo, báilalo, patinengo. Ajá. Báilalo, gózalo, báilalo, patinengo. Así que baila. Baila, baila, baila, y nada más que baila, baila, baila. Patinengón, cubanísimo, cubanísimo, ritmo sin infinito, cubanísimo. Patinengón, y ya tú sabes cómo lo rico que ves. Te hacemos ver los pies, te hacemos ver los pies. Ándale, madera limpia, Nengón, Cuba representa. Con Cuba representa y de la cuenta allí. Patinengón, bailalo, gózalo, bailalo, patinengón. Báilalo, gózalo, báilalo, patinengo. 네, 음악이 상당히 경쾌하네요. 이렇게 양손에다가 볼링핀 같은 거 잡고서는 착착착착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네필 인터뷰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정수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전주국제영화제 인디비전, 이 경쟁 부문에서 소개되는 천곡 속에서 들어본 낸곤입니다. 정수환 씨, 그러면 이 천곡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음악만큼 좋은가요? 예, 음악만큼 좋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발견하고 둘이 보고는 정말 이게 가장 마지막에 사실은 경쟁 부문에 들어간 영화예요. 네. 사실은 저희 경쟁 부문 15편을 확정을 하고 15편만 하기로 했는데 이 영화 때문에 16편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영화길래 예. 좀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그 이제 그 어떤 젊은 밴드 연주자들이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는 어떤 일정한 지역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 그 호프집에도 가고 뭐 그다음에 뭐 길거리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네. 이러면서 그냥 어렵게 어렵게 음악 생활을 해가는, 하지만 정말 음악이 좋아서 네. 그 음악 생활을 해가는 그런 밴드들의 이야기인데 네. 저희가 올해 쿠바 특별전도 하지만 그 리듬 자체가 그래요, 쿠바 리듬이잖아요. 예, 쿠바 리듬을 가지고 있는 쿠바 밴드입니다. 뭐 쿠바 영화인가요? 쿠바 영화는 아니에요. 불가리아 영화인데요. 네. 음악 자체는 쿠바의 음악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네. 그 우리나라에도 왜 어떤 그 하고 싶은 그 예술을 위해서 모든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들은 버리고 네. 그 음악만을 추구하는 젊은이가 있는 것처럼 네. 그런 어떤 굉장히 그런 힘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예, 음악 영화인 만큼 정말 그러니까 뮤지션을 다뤘으니까 음악은 아주 뛰어난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극영화인 거죠? 아니 다큐멘터리예요. 다큐멘터리예요? 예. 그러면 실제로 이런 밴드가 쿠바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마데라 림피아라고 하는 그 밴드인데요. 네. 예, 거기에 이제 그 뭐지 그 걸 이끄는 네. 그 주인공이 이제 주인공이죠. 예, 우리에게 쿠바 영화라고 하면 뭐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이것도 역시 다큐멘터리지만 알려져 있는데 또 다른 젊은 뮤지션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접할 네.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 인디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인디비전은 일단은 이제 그 소재나 주제나 다루는 면에서 일단 주류에서 굉장히 벗어난 그 독립영화죠. 사실 독립영화라는 것은 굉장히 그 정의하기가 힘들지요. 그쵸? 힘들지만 네. 어떤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자본을 모으기 굉장히 힘들어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가는 영화라든지 아니면 저예산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루기 힘든 영화를 아주 용감하게 다룬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그 작가가 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자신만의 네. 어떤 영화를 추구하는 영화 만들을 보여드리는 그런 섹션입니다. 예. 보니까 인디비전에서 모드카르몬이라는 영화가 특히 눈길을 끄네요. 그 지명이 아르메니아예요? 예, 소련이 아마 이제 붕괴되고 생긴 네. 여러 그 지역 중에 한 지역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지역을 배경으로 이제 굉장히 드물게 60대 노인이 주인공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연히도 이번에 16편의 인디비전 가운데 노인이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가 두 편이나 있는데요. 그래요? 이태리의 기프트라고 하는 영화와 이제 아르메니아의 그 보드카레몬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부인이 죽고 아들 셋을 아들 셋만 이제 같이 데리고 있는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근데 아들들은 사실 이제 다 한 아들만 같이 살고 나머지들은 다 떨어져 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들들도 다 그 제대로 돼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그런 상황에서 부인마저 죽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슬픔들을 항상 부인이 죽은 무덤가에서 가서 아들에게서 온 편지도 읽어주고 이러면서 죽은 부인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 생활을 해요. 일상삶을 계속 연명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집에 있는 장롱도 팔아야 되고 네. 옷도 팔아야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갈까 연금도 굉장히 적은 연금밖에 안 나오고 그러다가 우연히 매일 무덤을 찾아가다가 50대 미망인을 만나게 돼요. 네. 그러면서 동병상련 같은 그 처지에 있는 두 사람이 사랑에 싹트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이 영화도 의외로 노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노래만 좋은 게 아니라 네. 그 아르메니아의 촌 황량한 그 겨울 장면이 주가 되는데 눈 덮인 장면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슬프게 보이면서도 아름다움이 네. 정말 그 이미지만 보아도 그 영화에 빨려들 만큼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배경음악도 굉장히 좋지만 그 영화 속에서 그 버스 운전사가 손님을 태우고는 그 눈이 나리네라는 동글라네주라고 네. 하는 노래를 직접 계속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인상이 남는 장면이고요. 맨 마지막 장면은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비로소 노인이 그 주인공으로 등장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다른 나라의 노인 주인공의 영화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그 비교해보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흔한 영화가 아니니까. 예, 이 영화는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밖에 뭐 인디비전에서 또 주목할 만한 영화가 있나요? 또 주목할 만한 영화 중에 뭐 사실 다 소개드리고 싶지만 네. 이미 그 시즌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바이브레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 그 두 주인공 때문에도 굉장히 유명한데 여자 주인공 특히 그 일본의 야쿠자 영화 중에 여자 야쿠자가 있습니다. 네. 후지존 거라고 여자 야쿠자의 데모로 굉장히 유명했던 명배우의 딸이지요. 테라시마 시노부라고 하는 원래 연극을 했었고 이미 일본에서는 그 연기력이나 모든 것으로 인정을 받은 배우인데 이 배우가 이 바이브레이트에 출연해서 작년에 그 영화에서 신인상이며 아주 모든 상을 휩쓸었습니다. 아, 네. 그랬던 영화로 이제 화제가 되었던 영화인데 일본 영화치고는 굉장히 드문 로드무비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한 여성이 우연히 슈퍼마켓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남자가 대형 트럭 운전수예요. 네. 그 남자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픔들이 치유되고 자신의 어떤 새로운 삶을 찾아간다고 하는 사실은 여성의 자아찾기와 같은 그런 영화인데 원래 이 영화를 만든 루이지 히로키 감독이 그 소위 말하는 포르노 영화라고는 했었지만 에로 영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걸 핑크 영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 표현들의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과 이 로드무비로서 여성의 어떤 고뇌를 굉장히 잘 표현한 화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자, 이 인디비전 중에서 모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음악을 듣고 다른 부분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예. 할까요? 모드 중에서 Phil and the Frantics가 들려줍니다. I must run. 영화 모두 중에서 Phil and the Frantics의 I Must Run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네필 인터뷰 전주 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정수환 씨와 함께 국제영화제의 이모저모 관람 포인트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요, 정수환 씨 영화제 팜플렛을 받아보면 막 가끔 정신이 없어요. 야, 여기 너무 섹션이 많아서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고 각각의 특징이 뭐고 또 그것들을 다 찾아볼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이렇게 가슴이 막 벅차 올라요. 맞아요. 근데 올해 좀 전주가 좀 섹션이 많아서 네. 아마 그런 그 어려움이 더 증가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프로그래머로서 그러면 가장 이렇게 힘주고 있고 아, 이 섹션에 이 작품은 꼭 말씀드리고 싶다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일단 전주를 찾는 팬들의 한 반 이상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영화가 불면의 밤이에요. 불면의 밤. 그래서 네. 올해는 아마 그 강도가 더 세져서요. 네. 정말 잠을 이루는 3일 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전주에 가서 뭐 숙소도 잡지 않고 아예 영화관에서 밤 꼬박 새면서 이렇게 영화를 보는 네, 맞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영화제에는 이런 당일치기족들이 많은데 아침에 그냥 어딘가 휴가 내거나 아니면 방학이 아니라 학교가 뭐 공강이거나 그러면 그대로 가서 어떤 작품이 이번에는 또 주목할 만한가요? 올해는 3일 밤을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컬트의 밤, 금기의 밤, 몽환의 네. 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네. 컬트의 밤에는 그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있고 그런 뭐 Don't Look Now를 비롯해서 네. 세 편의 영화가 그 상영이 되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그 행위 예술가 막셀리라고 하는 분의 다큐멘터리예요. 네. 막셀리라고 하는 분은 아버지가 어릴 때 푸죽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물들이 사육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그런 어떤 살과 피 그런 육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생각을 그 행위 예술로 나타내는 그런 행위 예술가인데 이 사람의 다큐멘터리가 소개되고 그분이 오십니다. 아. 막셀리가. 네. 그래서 현장에서 그 이제 고깃덩어리를 가지고 행위 예술을 하실 거예요. 어. 그래서 아마 꼭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네. 그 다음 밤에 이제 네. 금기의 밤에 막셀리의 행위 예술을 보시면 네. 그 진술을 맛보실 수 있을 것. 잊을 수 없는 밤이 될 것 같아요. 잊을 수 없는 밤이 될 거고요. 금기의 네. 밤은 막셀리의 행위 예술로 시작해서 그 야수라고 하는 네. 1975년도 프랑스 영화인데 25년 동안 그 전 세계 상영이 금지된 나라가 25개국이나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영화길래 도대체 25개국에서 상영 금지요? 예, 이거는 이제 현대판 미녀와 야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미국의 젊은 여성이 약간 정신장애가 있는 이제 프랑스의 청년, 돈 많은 귀족 청년하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 전날 이제 굉장히 특별한 꿈을 꾸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 솔직히 말해서 저도 보면서 거의 보지 못할 정도의 네. 충격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예. 저희 내부내에서는 그 들어갈 때 노약자 임산부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보고 나서도 그 저희에게 컴플레인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어떤 장면이길래 그렇죠? 좀 미리 조금 들어보면 충격이 덜하지 않을까. 아,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육체의 네. 어떤 모든 예. 그 모습들을 네. 그 상상 이상으로 보여드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게 그 세신부의 꿈속에서 나타나는 예. 건가요? 예.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요. 그것을 통해서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포르노를 가장한 그 예술 영화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쾌락을 아주 절정까지 잘 보여준 영화다 이렇게 완전히 그 양극으로 나뉘는 그런 영화인데 물론 감독은 이제 몸을 통해서 인간이 끝까지 추구하는 욕구라 욕망이라고 하는 거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받아들이는 분들의 판단이 되겠죠. 네. 아유 사실 영화제는 이런 작품들이 있어서 흥미진진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충격적인 장면만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몽환의 밤은 네. 그 체코 애니메이션의 밤인데요. 그 어른들이 볼 수 있는 동화의 그 애니메이션이에요. 체코 애니메이션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체코의 그 전통적인 인형극 애니메이션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가요? 맞아요. 전통극의 인형극에 있는 핀파룸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있고요. 좀 네. 단편들을 모은 영화들도 있고 파우스트도 네. 있고 세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단편 애니메이션을 보면 저런 아이디어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까 깜짝 놀랄 정도의 네. 정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세 밤을 다 보셔도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3일 밤을 꼬박 새려면 뭐 영양제 챙겨 가셔야겠네요. 네, 근데 뭐 전주는 먹을 게 풍부한 곳이니까. 예, 충분히. 예. 네. 저희 컬트의 밤에 그 Don't Look Now, 지금 Don't Look Back Now인가요? 지금 예. 되돌아보지 말아라. 예. 이런 작품도 있는데 이것은 이미 TV를 통해서 먼저 방영되기도 했었어요. 예, 그 이미 방영돼서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컬트 영화의 아주 그 뭐라고 그러나 걸작 중에 하나로 그 이름 나 있는 영화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너무 좋다 그래요. 예, 너무 좋다고 해서 꼭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그런 영화입니다. 네, 어떤 영화인지 조금 이야기를 듣고 음악을 들어볼까요? 굉장히 사랑하는 그 자신의 딸이 물 속에 빠져서 죽어요. 네. 그 아버지와 엄마가 그 아이의 사랑에 대해서 벗어나질 못해요. 죽은 아이에 대해서. 네. 그런데 우연히 어떤 그 뭐라고 하나 그 혼령을 보는 여자라고 하나요? 그 여자가 아이의 혼령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 그래서 그 뭐 도널드 사덜랜드의 연기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네. 제가 아름답게만 보이는 베니스가 굉장히 또 다른 분위기로 여러분들에 다가가는 그런 베니스 영화입니다. 배경의 영화군요. 예. 자, 이렇게 불면의 밤을 전주에서 보내고 나면 마지막에 몽환의 밤에 영화를 보지 않나 도 저절로 이렇게 몽환 상태에 빠질 것만 같은데요. 음악 지금 되돌아보지 마라 중에서 피노 도나지오의 영화 음악 노라스테마 한번 들어봅니다. 네, 전주국제영화제 컬트의 밤에 소개되는 영화 지금 뒤돌아보지 마라 Don't Look Now 중에서 피노 도나쥐오의 영화 음악 로레스 테마 들어봤습니다. 시네필 인터뷰 오늘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수원 프로그래머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수원 씨 보니까 이번에 그 섹션 중에서 이 전주만의 전주국제영화제만의 독특한 섹션이 보여요. 필름 메이커스 포럼이라고 작년에 예, 처음 시작했죠. 예. 작년에는 감독편으로 시작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촬영 감독편이에요. 예. 예. 그 필름메이커스 포럼이 어떤 건가요? 전주영화제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시작한 섹션인데요. 영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동작업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제에서 항상 스포트라이트는 감독 또는 배우에게만 그렇죠. 맞춰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뒤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해주자라는 그 생각에서 시작된 포럼인데 올해는 이제 촬영감독을 그 중심으로 다룹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매해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릴 때마다 각 제작진들을 다 조명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메시지, 분장, 그럼요. 음악 이렇게요. 사운드, 뭐 편집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정말 한 곳에만 비쳤던 스포트라이트를 돌아가면서 비치는 어떤 예. 민주적인 그런 예. 포럼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 촬영감독과 만남이 준비되었지? 올해는 이제 세 분의 촬영감독님을 초청하는데요. 그 여러분 잘 아는 워터 살레스의 중앙역 네. 예. 촬영을 맡았던 월터 카발로라고 하는 분 예. 브라질의 그다음에 그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장립 고다르나 필립 가렐 샹테라케만 뭐 자크 드와이용 이런 식의 유명한 프랑스 감독들과 작업을 같이 했던 여성 촬영 감독이에요. 네. 까롤린 샹페티에라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임권택 감독님과 함께 촬영 감독의 대표적인 분으로 예, 유명하신 네. 정혜성 감독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네. 단순하게 그 영화를 보여주는 것에 끝나지 않고요. 네. 저희가 이거 마스터 클래스를 합니다. 그러면 직접 뭐 연습도 해보고 그러니까 연습이 아니라 그 이제 세 분이 각각 그 자신의 촬영의 세계, 촬영의 기술 이런 것들을 클립을 다 만들어 오셔서요. 네. 일일이 설명해 주시는 수업이죠.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아마 공지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학생들. 네. 관심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아주 정말 일생에 한 번 정도밖에 없을 그런 기회인데요. 예. 그래서 실제로 촬영을 어떻게 하시고 할 때는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뭐 더 중점을 두시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영화를 볼 때 한국의 영화와 서구의 영화가 이렇게 빛이 달라서 화면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촬영을 할 때 어떻게 빛을 사용하느냐, 카메라를 네. 어떻게 사용하면 다른 어떤 그 유럽의 구도와 한국의 구도가 나오느냐 이런 식의 세 나라, 그러니까 브라질과 프랑스와 한국 이렇게 세 나라가 비교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드문 기회입니다. 우리가 뭐 브라질로 날아가서 거기에 있는 촬영 감독을 만날 수 있는 그럼요. 것도 아니고 영화제 기간이 관객과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관객이 참여하는 거네요. 네. 관객이 참여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월터 카발로라고 하는 분은 이제 저희가 중앙역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 올해 저희가 그 시네마스케이프 부분에 러브무비라고 하는 영화가 초대되었는데 네. 알고 보니 그 영화의 촬영 감독이 계시기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영화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어떤 영화를 틀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의뢰를 드렸더니 영혼의 창이라고 하는 영화와 아버지의 왼편이라고 하는 영화를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도 못 봤다가 이제 비디오를 받아봤거든요. 네. 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아마 촬영 감독님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이 두 편의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 수확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분을 이번에 모시게 돼서 저희도 굉장히 기쁘거든요. 지금 놀랍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우리가 어떤 면에서 놀라게 될까요? 아까 쿠바, 제가 쿠바 영화를 한다고 했는데, 쿠바 영화도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네. 역시 그, 이제 남미의 그 힘인 것 같은데요. 예.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나 힘을 예. 정말 이렇게 화면으로 확확 느낄 수 있는. 아하. 그래서 카메라가 안 보였던 영화가 카메라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절로 인식이 되는. 예. 우리가 흔히 상업영화, 대중영화를 볼 때 그냥 이야기만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화제 기간에서 어떤 영화를 만나면 이야기 말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월터 카발로 촬영 감독의 영화가 그렇군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예. 정일성 촬영 감독은 어떤 작품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까요? 정일성 촬영 감독은 너무 좋은 영화를 많이 찍으셔서 네. 저희가 고르는 참 애썼습니다. 근데 대표작인 만다라, 네. 그리고 이제 하와이 영화제에서 이미 촬영상을 수상했던 황진이, 그다음에 이제 춘향전. 그리고 사람의 아들 이렇게 네 편이 소개됩니다. 예. 참 그리고 그 프랑스의 카톨리네 샹페티, 샹페티에, 샹페티에라는 촬영 감독이 온다고 했는데 여성 촬영 감독이면 뭐랄까요? 어떤 여성의 시선이 느껴지나요? 그래서 여성의 시선이 전혀 배제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샹페티에가 자신 직접 연출한 네. 단편 두 편도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촬영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감독으로서의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 고다르나 뭐 자크 도와이용이나 이렇게 유명한 감독들과 작업을 하면서도 촬영 감독이라는 게 감독에게 사실 이렇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네. 자신만 세계를 사실 갖고 있어야지 훌륭한 네. 촬영 감독이거든요. 장리 꼬다르의 영화 속에서 샹페티에가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지금까지는 저희는 한 번 생각하고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오슬프도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해내시고 또 그것을 들으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아주 기대가 되는 섹션입니다. 필름 메이커스 포럼. 오늘 스네필 인터뷰, 오는 4월 23일부터 막을 올리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수연 프로그래머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까지, 대충 이모저모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꼭 이 이야기는 들려드리고 싶다. 이것은 놓치지 마세요. 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것이 있을까요? 올해 시네마스케이프의 거장 중에 그 마뉴엘 데 올리베이라 1908년생이니까 지금 거의 90이 넘으셨습니다. 네. 거장이기도 하고 나이도 많으시지만 네. 여전히 그 도전적인 영화를 만드십니다. 예. 토킹 픽처라고 영화가 이미지지만 그것이 얼마나 말의 시각화인가 네. 말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네. 특히 굉장히 유명한 뭐 카트린 헤드네브, 존 말코비치, 이레나 파파스 등 유명한 배우들도 등장하고 네. 또 이게 그 지중해에서부터 봄베이까지의 크루즈 여행을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유적들도 다 함께 감상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사실은 그 읽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네. 그래서 그 이 영화도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고 이 외에도 짐자무시의 커피와 시가렛, 커피와 담배, 네. 그다음에 뭐 자크리 베트의 마리아 줄리앙 이야기, 에릭 로메르의 삼중 스파이 이런 식의 거장들의 영화가 포진되어 있는 시네마스케이프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올해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 영화 공전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을 네. 어린이를 빼고 영화 공전이라고 새롭게. 시도예요. 온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영화. 네. 그런데 지금 그 섹션 명이 참 귀여워요. 영화 궁전이라. 네, 영화 궁전인데 네. 올해 영화 궁전은 정말 다른 섹션보다 훨씬 더 충실한 섹션이에요. 물론 다른 섹션도 다 좋지만 여덟 편 어느 하나 버릴 수 없는 네.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굉장히 완성도 수준이 높은 그런 여덟 편의 애니메이션과 가족 영화가 소개가 되거든요. 한마디로 웰메이드 영화들이 그 안에 예. 있군요. 사람들이 가장 거부감 없이 그냥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냥 대중들이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그 좋은 영화들이 모여있는 섹션이라서 네. 그런 것들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고 뭐 쿠바나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ATC는 6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3, 40년 동안 역사를 쭉 다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의 해고전이니까 네. 그것도 아마 쭉 한번 따라서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그 부산국제영화제도 올해로 9회를 맞이하고요. 광주영화제도 올 9월에 열린다고 그렇게 일정이 잡혔는데 이런 각각의 국제영화제들 가운데 전주영화제는 어떠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프로그래머들 마음속에 있을 것 같아요. 예, 전주영화제는 그 이제 상업영화도 아니고요. 사실 예술영화, 독립영화다 보니까 일반 대중에게서 자꾸 멀어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 자꾸 보아주는 관중들이 있을 때 영화제는 점점 더 커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관심을 갖고 와주시는 분들만의 축제는 좋지만 새로운 관중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영화 역할로 관련이 없었던 분들 또는 이런 그러니까 상업 영화에만 길들여 있었지만 새로운 또 세계의 영화들에 눈뜨게 되는 그래서 네. 새롭게 그것이 젊은이든 나이 많으신 분들이든 간에 영화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새로운 관객들을 창출해내는 그런 영화제가 되고 싶습니다. 네, 새로움으로 기억되는 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가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정선 프로그래머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주국제영화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많이 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야말로 예. 이렇게 열린 공간, 축제의 공간이 되었으면 예, 좋겠네요. 예. 자, 오늘 스냅 인터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언젠가 또 우리 이 시간에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2004년 제5회 전주국제영화제. 오는 4월 23일 금요일부터 5월 2일 일요일까지 열흘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전북대 문화관을 그 중심지로 해서 전주시내 영화의 거리 등지에서 여러 행사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아, 답답한 그 도시의 멀티플렉스를 벗어나서 맛있는 전주 음식도 맛보고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다양하고 푸짐한 영화들을 만나는 기회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들으면서 그럼 인사를 나누도록 하죠. 네, 전주영화제 한국영화축제에 소개되는 작품입니다. 내추럴 시티 중에서 이재진의 영화음악 아도니스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